날씨입니다. 내일은 날씨가 아주 좋으니까요. 우산 안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비가 온다면 작은 우산을 핑계로 너와 붙어 있고 눈이 내리면 얼어붙은 네 손을 핑계로 너의 손을 잡겠지. 바람이 불어온다면 흐트러진 너의 머리를 만져줄 거야. 안개가 짙어진 날이면 눈물군 전부 가려졌어도 좋을 거야. 빗속을 걸어 바라보고